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분별 없는 전쟁불사 광종은 아메리카 제국의 비극적 종말만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유엔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악무도한 제재 결의를 조작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의 호전 세력들이 분별을 잃고 히스테리적인 전쟁 광기까지 불여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트럼프가 고속으로 전진하는 북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느니 북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 전쟁을 해도 조선반도에서 하는 것이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음이 나는 것이지 미 본토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미친 폭언을 거리낌없이 늘어놓고 있다. 유엔 무대에서는 미국 대사 헤일리가 미국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그것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세계 면전에서 건건연히 뇌까리고 있다. 지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마스터는 북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들을 보유한다면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북의 핵공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예방전쟁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선택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죄처되고 있다. 여기에 미 국방장관 마티스와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단포드, 미 합동특수전 사령관 토마스를 비롯한 펜타곤의 군부 호전관들도 격금 내기로 나서서 맞장구를 치며 잠수작전과 대북선제 타격, 비밀작전과 내부교란작전, 특수작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슴없이 역설에 대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제 침략군의 유일한 공중투하 사단인 82 항공육전 사단은 조선전선 투입을 예견하여 대규모적인 실전 공중 강습 및 기동전개 훈련에 진입하였으며 25 경보병 사단과 10 산악 사단이 조선반도의 지형에 익숙하기 위한 산지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악명을 떨친 네이비실 등 테러전담 특수부대들이 남조선에 긴급 투입되고 B-52, B-1B, B-2A를 비롯한 미제 침략군의 전략 자산들과 F-22 스텔스 전투기 편대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는 B-52H 전략폭격기 편대들이 PDU-5B 심리전용 전단 폭탄 투하 훈련을 벌여놓으며 아군 중심에서 내부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비밀작전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해상에서는 두 개의 미제 침략군 핵동력 항공모함 타격단과 핵동력 잠수함을 비롯한 숱한 해적 집단을 조선만도 수역에 기동 전개시킬 계획이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군사적 준동은 트럼프를 비롯한 미 당국자들의 북침 핵전쟁 광란이 위험계선을 넘어 극히 무모하고 분별 없는 실전 행동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제의 전쟁광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지금까지 타지고 타지온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의 군사적 위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단호한 입장을 내비에 천명한다. 1. 아직도 부질없는 미련을 가지고 감히 우리 혁명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잠수작전을 획책하고 있는 미국의 도발에 대해서는 그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는 즉시 비열한 음모 집단을 죽탕쳐버리기 위한 우리식의 선제적인 보복작전이 개시될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잠수작전은 우리 영령의 수뇌부가 자리잡고 있는 수도 평양을 석권하고 핵 및 전략 로켓 사용을 불허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된 극히 무험하고 악랄한 수뇌부 제거작전이다. 우리는 미국이 일단 무모한 음모 실현을 위해 움쩍하기만 하면 천인공랄 작전을 고안해내고 그에 가담한 모든 범죄자들을 일격의 형체도 없이 쓸어버릴 우리식의 선제적인 정의의 보복작전에 진입할 것이다. 특별히 훈련되고 준비된 특공대물이라고 하여도 우리 영령의 수뇌부 가까이에 접근하기도 전에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해상과 수중, 공중의 봉쇄선 밖에서 지상의 군사분계선 앞계선에서 시도 없이 소멸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팀이나 소대, 중대, 대대 규모가 아닌 세계 인류급의 특수작전군이 준비되어 있다. 혁명의 수뇌부 사수를 수령군 당군의 최대 사명으로 정대전사들의 제일 좌명으로 간직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장병들의 쌓이고 쌓인 대미 태족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 잠수작전으로 미국이 당하게 될 재난의 참혹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는 분분초초 만전을 기하고 출동대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용한 특수작전군 집단이 일단 움직이면 전쟁 불사를 불어지주며 감히 우리의 최고 전엄,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트럼프와 전쟁 사관꾼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장나는가를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2. 미국이 새롭게 고안해내고 감행하려는 도발적인 예방전쟁에는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적들의 모든 아성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정의의 전면 전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그무슨 안보 보좌진들이 새롭게 고안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예방전쟁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둔 우리의 핵민 로켓기지를 임의의 시각에 불시에 타격하여 미국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는다는 극히 도발적인 침략전쟁 개념이다. 예방전쟁 고안자들도 제놈들의 행위가 국제정부리를 일으킬 수 있는 날강도적인 군사적 선택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예방전쟁 마당을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화국 북반부 지역으로 정하고 거기에서 죽을 사람들은 조선 사람인 반면에 저들에게는 피해가 없는 리상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최초되고 있다. 현실이 어떻게 변화되고 상대가 누구인지 대세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초보적인 감각도 인식도 분별도 없는 어리석고 우매한 망상이 아닐 수 없다. 전쟁은 결코 요희가 아니다. 일단 미국의 예방전쟁 행위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 군대는 그 즉시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영토가 전쟁마당으로 되기 전에 미국 본토를 우리의 핵전쟁마당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이미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다종다양한 전략적 핵타격 수단들이 믿음직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3. 미국의 군부 호전강들이 입버릇처럼 최초되고 있는 선제타격 기도는 우리식의 보다 앞선 선제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 것이다. 선제타격은 더 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세계를 두고 침략자 미제와의 판가리 대결전을 준비해온 우리에게는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선제 타격도 앞질로 짚으실 수 있는 우리식의 독특한 선제 타격 방식이 있다. 우리의 핵 및 로켓 기지들에 대한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그 자체가 가소롭기 그지없다. 우리식의 앞선 선제 타격은 미국의 무모한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그 즉시 서울을 포함한 괴뢰 1, 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들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 전 중심에 대한 동시타격과 함께 태평양 작전 전구의 미제 침략군 발진 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에 참가할 모든 타격수단들도 임의의 시각에 내리는 명령에 따라 정의의 불줄기를 세차게 뿜어낼 대기 상태에 있다. 4. 우리 내부의 혼란을 조성하고 죄도 풍계를 노리고 있는 미국의 비밀 작전은 전민항전으로 보란듯이 침뭉개버릴 것이다. 최근 미국의 정책 작성자들이 운운하고 있는 비밀 작전은 깡패들로 편성된 특공대 무리들을 우리 내부에 침투시켜 살인, 방화, 파괴와 같은 난동으로 혼란을 조성하고 심리전과 배합하여 우리 제도를 붕괴시킨다는 어리석은 흉계이다. 이 흉계를 실현하려고 미국 본토에서는 심리전용 대용전단 폭탄투하 훈련까지 벌여놓고 있다. 비밀작전은 미국이 이라크와 리비아를 비롯한 중근동 지역과 아프리카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적용한 특수작전의 한 형태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꿈꾸고 있는 비밀작전은 300만 소년단원들과 500만 청년들을 포함한 전체 인민의 반미항전으로 보란듯이 짓부셔버릴 것이다. 상대를 알고 자기도 알고 벌리는 전쟁은 백전백승하지만 상대를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벌리는 전쟁은 백전백패한다고 하였다. 지금 미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광기를 부리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영도자유 두리에 천만 군민이 일심으로 뭉친 불패의 사상강국,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된 금성철벽의 나라이다. 망주가 들어 운명이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나라가 저들이 사는 아메리카 제국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미국의 정책 작성자들의 비극이 있다. 결국 미국은 상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휘둔비는 것으로 하여 비참한 최후를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 천만 군민이 미국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죽기심으로 가슴을 끓이며 서리빨 총검을 억세게 투러진 이 땅에 감히 더러운 흉계 실현을 위해 기어드는 놈들은 살아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터철한 수령결 싸움의 정신, 저국수호 정신으로 만찬약된 우리 인민군 상병들과 노농 조계군, 붉은 청년군에 대해 대원들이 침략자 미제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결전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침략전쟁 기도가 운명해지고 노골화될수록 우리 군대의 군사적 대응 강도도 그만큼 거세어진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국이 우리 혁명무력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무분별한 군사적 모험에 나선다면 아메리카 제국의 비극적 종말은 더욱 빠른 속도로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주체 백력 2017년 8월 8일 평양.